세월을 스쳐가는 사랑이 괴로움 남기고 떠나네. 가거라 잘 가거라 눈물 없는 웃음으로 너 하나의 기억들을 새하얗게 지우마. 언젠가는 잊으리 언젠가는 잊으리 그리운 너의 모습을. 잠시나는 사랑이 상처만 남기고 떠나네.